쉽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뿌린 제발 어울리고 또 멋져 좋아 첫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죽고픈 칵테일을 브루 Red 귓속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Red But you wanna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붙여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담이 뚜뚜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녀 우리 Red Red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단 녹을지 몰라 No.